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13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당이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 3대 헌장에서 거름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중요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거름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 방도를 제시한 설계도입니다. 거름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과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해서 조국통일을 실현할 때 대한 방안입니다. 거름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는 연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권한과 임무, 연방국가의 국호와 활동원칙, 시정방침을 비롯해서 통일국가 창립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에서는 거름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연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국가의 중앙정부기구의 조직 방식에 대해서와 연방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연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세 체계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거름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북과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 위에서 북과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연방국가의 중앙정부기구의 조직 방식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연방국가 창립 방안에 제시된 중앙정부기구의 조직 방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과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국가의 민족통일정부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구의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기구는 북과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로 구성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형성될 의련방 국가의 중앙정부가 가지게 되는 본질적 특성을 정확히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기구 조직인 동시에 구의 구성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형성될 의련방 국가의 중앙정부는 성격상 본질적인 두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통일정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제도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연방정부라는 것입니다. 즉 민족적 성격과 연방적 성격을 다같이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는 연방정부라는 것입니다. 연방국가 창립 방안에서 중앙정부기구는 민족적 특성을 철저히 구현해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기구는 명칭 자체부터 민족통일정부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켜 최고민족연방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구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북과남의 같은 수의 지역 대표는 물론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까지 참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기구와 그 구성 방식은 민족통일을 위한 전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의련방 국가 창립 방안에서 중앙정부기구는 민족적 특성과 함께 의련방적 성격도 반영해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고민족의련방회의와 함께 구의 상임기구인 의련방상설위원회를 내오도록 함으로써 의련방 정부로서의 사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구성에서 북과남의 대표들을 똑같이 참가시키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방 국가 창립 방안에서 중앙정부기구는 이처럼 전 민족의 대표들로 구성된 민족통일정부로서의 특성을 뚜렷이 살리면서도 평등한 구성 원칙에 따르는 의료원방 정부의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정부 운영에서 높은 능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방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의료원방 국가에서는 최고 민족 의료원방 회의를 구성하며 구의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한 번 하고 다음번에는 남조선 대표가 하는 식으로 의료원제로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원방 정부의 운영 방식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그것은 의료원방 정부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맥의 지역의 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고려되는가 하는 문제가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원방 국가 창립 방안에서는 의료원방 중앙정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역의 제도상 특수성을 대표하는 최고 민족 의료원방 회의 의장과 의료원방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북과 남에서 각각 선출해서 그들이 서로 옷 바꾸어 룸번제로 정부를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방 정부는 철저히 평등의 원칙에서 룸번제로 운영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의료원방 정부는 최고민족 의료원방 회의 의장과 의료원방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북과 남에서 각각 선출해서 그들에게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의 동등한 지위를 줍니다. 이러한 정부 운영 방식은 평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지역의 제도적 특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의료원방 정부의 역할도 비상히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최고민족의료원방회의와 의료원방 상설위원회를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들이 의료원제로 옷 바꿔 운영함으로써 정부 활동에서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없앨 수 있고 동시에 매개 지역의 제도적 특성도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들 호상 간에 아무런 격차도 없고 허물없는 토론과 협의의 분위기를 마련한다면 전 민족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인 제안들이 쉽게 합의될 수 있고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가 광범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의장, 공동위원장들이 일정한 기간씩 정부 활동을 유일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정부 운영에서 신속성과 능률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의료원방 정부의 운영 방식이 민족의 통일적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의료원방 정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방 정부는 지역 정부들에 대한 지도권을 가지면서 의료원방 국가의 전반 사업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통일정부로서 그 지위와 역할에 전적으로 맞는 권한이고 동시에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응당한 권한입니다. 의료원방 정부의 기능은 의료원방 정부의 권한과 밀접한 의료관성을 가집니다. 정부의 권한 행사이자 그것은 곧 정부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해서 의료원방 국가 창립 방안은 의료원방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최고 민족 의료원방 회의와 그 상임 기구인 의료원방 상설위원회는 의료원방 국가의 통일 정부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려문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 문제와 조국 방위 문제, 대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방 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우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자기 우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의료원방 정부는 정치 문제, 조국 방위 문제, 대외관계 문제들을 비롯해서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된 의료망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정치 문제는 전 민족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휘해서 민족적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 실현해야 할 문제이고, 조국방위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에 단호한 징벌을 가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관계 문제는 세계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민족 공동의 문제들은 민족의 자주권을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의료망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됩니다. 의료망 정부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북한함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로 분열된 민족에게 있어서 의료망 국가의 형성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망 정부가 단결과 합작을 위한 꾸준하고도 다방면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지 않는다면 민족의 통일적 발전은 성과적으로 이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망 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족이 영원히 공관 통일을 이룩하고 능성 번영하려면 의료망 정부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의 공관 단결을 이룩하고 다방면적인 합작을 광범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족의 통일을 공고히 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망 정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에 있는 사회 제도와 행정 조직들,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우사를 존중히 여기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우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제도적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의료망 국가에서 의료망 정부는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만을 절대화하거나 구애 편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의료망의 전립 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망 정부는 어느 제도 일방의 다른 제도에 대한 그 어떤 지배적 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역시 의료망 안에서 민족적 통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망 정부는 북한함의 두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사회 제도와 행정 조직들,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우사를 존중해서 국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우사를 강요하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고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제도의 특수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의료망 국가의 존립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민주의료망공화국 창립 방안에 밝혀진 의료망 국가의 조직과 구성 원칙에 대해서 의료망 국가의 중앙정부기구의 조직 방식, 의료망 정부의 운영 방식, 의료망 정부의 권한과 기능,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